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창건 68돌세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언론들이 특집하고 글을 게재했습니다. 라오스 신문 빠사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을 중국 홍콩 잡지 국제연계 8월호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진 분원을 각각 모시고 특집했으며 인디아 신문들인 라이징 유럽과 월주 미로, 파키스탄 신문 일렉션 타임스, 로마니아 사회주의당 인터넷 홈페이지 들이 꼴로르는 자주의 강국, 불패의 강국 등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꽁고 통신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강력 제일주의 이런 제목의 글을, 도이칠란드 조선문화연구 소전은 MS 의료행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민의 나라라는 제목의 글을, 남아프리카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소조 조선과의 진선협회 브라질 지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들의 자주의 핵강국, 약소국이 강국으로 등의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홍콩 잡지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의 성과적 발사 등을 보여주는 사진들도 함께 실었습니다.